사랑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이사 갔을 거란 착각도 마라. 어떻게 사랑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이사 갔을 거란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 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해. 되돌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야, 대단하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네, 김호중 씨 올하트입니다. 네, 올하트입니다. 올하트가 나왔습니다. 전체 1등이라 제일 잘한다.